줄 모르게 가버린 시절, 그날의 고운 꿈 어디로 갔나. 내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. 세월아 너만 가지, 사람은 왜 내려가니. 세월아 너만 가지, 사람은 왜 내려가니. 노을 진 창가에 마주 앉아서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았지. 영원히 못 잊을 그리움 두고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. 세월아 너만 가지, 사람은 왜 내려가니. 노을 진 창가에 마주 앉아서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았지. 영원히 못 잊을 그리움 두고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.